알겠다. 65% 이상의 직장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며칠 전 YMCA에서 제1회 세계 골프 추방의 날을 맞아 조사한 설문 결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골프 잠재 인구가 이렇게 굉장하다는 것도 그렇지만요. 그것보다도 골프장 건설 반대 지구회의라는 이런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또 세계 골프 추방의 날이 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무슨 추방하면 그 대상이 마약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뭐 되게 범죄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추방 중에 이 골프가 낀다는 사실이 참 특이하네요. 사실 저희 MBC의 연수원이 의정부에 있는데요. 그 옆에 골프장이 있거든요. 한 번은 평일날 오전 10시경에 회의 참석자 그 골프장 옆에 지나가게 됐었는데요. 차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것도 고급차면요. 남들은 한창 일할 시간에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고 좀 눈살을 찌푸렸었는데요. 그런데도 골프 잠재 인구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조사 발표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폭탄처럼 강렬하게, 봄바람처럼 상큼하게, 1억 4천만 불어치 웃음을 벌어들인 바로 그 영화, 시스터 액트. 불이 꺼지면서부터 여러분은 폭소 체리탄의 집중파를 받으시게 됩니다. 폭소와 감동의 이중주, 시스터 액트. 서울극장, 브로드웨이, 중학생 이상 볼 수 있습니다. 대전 동구 파남동의 손일건 씨, 잘 들으셨어요? 영화 플래툰 중에서 노월스의 Hello, I Love You였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에 식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는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새로 개봉되는 영화들, 또 지금 개봉되고 있는 영화들 몇 편 소개해드릴게요. 프랑스 영화 주간, 한 얼마 전에 이 영화 주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미 소개된 작품인데요. 여반주자, 라콩파네트리스. 국내 개봉 제목은 고백입니다. 귀여운 여도저, 귀여운 반항아. 이런 작품을 우리에게 친숙한 클로드 밀러 감독의 영화고요. 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가난하게 살아온 어린 반주자가 돈 많고 안락한 삶을 사는 성악가를 만나게 되면서 이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 어린 반주자는 한편으로는 그 성악가를 사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질투를 느끼면서 성장해가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반주자 역을 맡은 로마누 보렌제는 전혀 피아노를 못 치고요. 또 성악가 역의 엘레나 사포노바도 전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그런 배우라고 하죠. 하지만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의 연기는 놀랍습니다. 또 그 결말이 좀 비극적이긴 하지만 영화가 주는 감동도 만만치 않고요. 영화 속에 삽입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바베린의 아리아 들어봅니다. 엘레나 사포노바의 음성을 책임졌던 소프라노 로렌스 몬테이로의 노래입니다. 고백 중에서 소프라노 로렌스 몬테이로의 노래로 들어본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바베린의 아리아였습니다. 맥스와 제레미, 이 맥스와 제레미 두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영화 제목입니다. 역시 유럽 영화의 채취를 풍기는 프랑스 영화인데요. 이 제목의 한 사람인 맥스는 평생을 살인청부업을 한 대가로 이제는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는 노인이고요. 그는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제레미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는 바로 자신을 죽이라는 임무로 뛴 풋내기 살인청부업자입니다. 맥스는 그의 목적을 알면서도 제레미와 함께 살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은 서로에게 따뜻한 부자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영화의 맥스와 제레미를 보면요. 마치 5,60년대 장가방과 알랑드롱, 또 리노 벤츠라랑 장볼 벨몽도 이런 콤비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 콤비는 시네마 천국의 알프레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필립 누아레 그리고 크리스토프 람베르가 열연하고 있습니다. 살인청부업, 따뜻함, 정감, 참 어울리지 않은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아주 교묘하게 연결시켜서 조화를 이룬 영화가 바로 맥스와 제레미입니다. 바르샤바, 폴란드의 수도죠. 그런데 야누츠 키옵스키 감독의 작품, 제목이 바로 바르샤바입니다. 이 작품은 92년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영화로 선정된 폴란드 영화고요. 2차 대전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게토 대학살 사건을 소재로 했는데요. 전쟁이란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극단적인가, 그리고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그린 작품입니다. 레오스 갤럭시의 나쁜 피에서 모터사이클 소녀로 등장했던 줄리 델피. 최근 영화로는 사랑과 슬픔의 여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마치 그 영화를 르누아르의 그림처럼 만들어졌던 배우인데요. 그녀와 또 폴란드를 대표하는 관록파 여배우 한나 시굴라. 이 두 선후배 배우가 벌리는 연기 경쟁도 영화를 아주 볼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히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홍콩 영화입니다. 먼저 음악부터 듣죠. 신유성 호접검 중에서 I Shall Live Sing 아사유성, 사랑은 흐르는 별과 같은 것, 양자경의 노래입니다. 영화 신유성 호접검 중에서 애사유성, 아이셜리우싱, 사랑은 유성과 같은 것, 양자경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는 애를 아라고 발음을 했죠. 중국어로 애가 아이라고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잠시 혼동이 됐습니다. 홍콩 영화요. 그 70년대에 만들어져서 큰 인기를 모았던 유성 호접검이 있죠. 그러니까 흐르는 별처럼 아주 재빠르면서도 나르는 나비처럼 아주 부드러운 그런 검을 다룬, 그리고 그 검에 둘러싸인 무림의 어떤 음모와 사례, 그런 것들을 다룬 영화였죠. 이 영화는 14인의 여골과 함께 홍콩 사람들이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위로 꼽은 작품인데요. 이것을 다시 만든 작품이 바로 신유성 호접검입니다. 무림 패권, 음모, 사례, 반전, 절세 미인, 무사, 그야말로 무협의 정수가 이 영화 한 편에 다 들어있다고 하네요. 양조위, 양자경, 왕조연 이런 스타와 함께 요즘에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임지령까지 합세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최근 저희 FM 영화음악의 새 영화 코너에서 소개됐던 많은 작품들이 현재 상영 중인데요. 인간의 생존의 의지를 감동적으로 다룬 실화 Alive, 또 우피 골드버그의 따뜻한 코미디물 시스터 액트, 프랑스 영화 니키타를 미국판으로 만든 폭력 액션물 니나, 바로 얼마 전에 정성일 씨와 저희가 함께 얘기도 나눈 적이 있죠. 또 불치병 환자들의 웃음, 눈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묻고 있는 감동적인 우리 영화도 있습니다. 사랑의 종합병원. 이 영화에 삽입된 주다스 프리스트의 곡 한 곡 듣죠. Before the Dawn. 우리 영화 사랑의 종합병원에 삽입된 주다스 프리스트의 Before the Dawn이었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5동의 한나루 씨. 마치 제가 보고서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워드 프로세서라 아주 아니군요. 이거 컴퓨터 글자잖아요. 굉장히 보고서처럼 아주 깔끔하게 1, 2, 3, 4 순번까지 매겨서 옆사람 분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신청곡 하나 들려드릴게요. 영화 빅의 엔드 타이틀곡 전곡을 다 듣고 싶다고 하셨죠? 여러분도 아마 이 빅의 맨 마지막 점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조씨가 여자친구 수잔과 헤어지고 집으로 향할 때 그의 몸이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어른 옷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옷이 땅에 질질 끌리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갔을 때 그를 반기는 어머니의 목소리, 가족들의 환호성이 올려 나옵니다.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피아노 맨 처음에 배울 때요. 맨 처음에 쓰는 게 바로 이 곡이죠. 재즈곡으로 아주 흥겹게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요. 한 장면을 빠뜨렸네요. 그 조씨가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서 자기 단짝 친구랑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어린이의 대화를 나누는 그 마지막 장면이었죠. 아, 이렇게 저희 FM 영화음악은요. 음악과 대사가 함께 녹아들어 있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종종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아주 인상 깊었던 영화, 그 장면, 그리고 음악, 대사가 있다면 저희 FM 영화음악에 여러분의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묶어서 방송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5월을 맞아서 저희가 내용을 약간 변경을 해서요. 새 영화 소개는 이제 일요일 밤으로 미루고요. 토요일 밤에는 이렇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실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43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이고요. 우편번호는 150-608입니다. 충남에서 황성환 씨 듣고 계세요? 영화 더티 댄싱 중에서 Hungry Eyes 에리카맨입니다. 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대개 사춘기에 맞는 첫사랑의 경험은 한 인간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물을 첫사랑에 휩쓸렸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최초의 열정에서 벗어나서 눈을 뜨면 어느새 어른이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1971년의 영화 The Summer of 42, 42년 여름의 소년도 그렇습니다. 15살 난 소년 허미는 1942년 여름 뉴 잉글랜드 앞바다의 한 아름다운 섬에서 바캉스를 즐깁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요. 장난꾸러기 오씨와 겁쟁이 벤지. 사춘기를 맞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여자 헌팅이었겠죠. 하지만 허미만은 같은 또래의 여자애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연상인 한 여인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닷가 언덕 위 외딴 집에 살고 있는 도로시라는 22살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녀는 남편이 얼마 전에 전쟁터에 나가고 없어서인지 언제나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느 날 허미는 시내에서 장을 보는 도로시를 만나서 그녀의 집까지 짐을 들어다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어엿한 남자로 행세하려 하지만 허미는 떨리기만 합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허미가 도로시의 집을 찾아갔을 때 눈이 빨개진 그녀가 나왔습니다. 그녀 너머로 책상 위에는 남편의 전사를 알리는 한 통의 전보가 놓여 있었고요. 허미는 위로의 말 한마디도 못한 채 그녀가 끄는 대로 밤을 보냅니다. 소년 허미에게 있어서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연상의 전쟁 미망인을 사랑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허미의 감수성. 어쩌면 이런 감수성이야말로 진정한 청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튿날 허미가 다시 도로시의 집을 찾아갔을 때 허미는 그녀가 남긴 편지 한 장만을 봅니다. 허미, 난 집으로 돌아가. 어젯밤의 의미는 내가 지금 설명을 하지 않겠어. 어차피 언젠가는 스스로 깨닫게 되리라고 믿으니까. 난 너를 못 잊을 거야. 사랑하는 허미, 언제까지나 좋은 일만 있기를. 이제 회상은 끝나고 화면에는 이제는 작가가 된 허미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난 그 후 도로시와는 만난 일도 없고 그 뒤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끊겨 알 기회가 없었다. 우리들은 그때마저도 서로 다른 존재들이었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다른 존재들일 뿐이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나 먼 긴 시간이 흘렀다. 인생은 수많은 작은 만남과 작은 이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무엇인가 하나의 새로운 것을 만날 때마다 또 하나 옛날의 그리운 것들을 버리고 가버린다는 것을. 영화 42년 여름의 주제가입니다. The Summer Knows. summer smiles, the summer knows, and unashamed she sheds her clothes. The summer smooths the restless sky, and lovingly she warms the sand on which you lie. The summer knows, the summer's wise, she sees the doubts within your eyes, and so she takes her summertime. To Patty. The missus wants to open up the castle in Capri. Me doctor recommends a quiet summer by the sea. Wouldn't it be lovely? All I want is a room somewhere, far away from the cold night air, with one enormous chair. Oh, wouldn't it be lovely? Lots of chocolate for me to eat, lots of cow making lots of eats, warm face, warm hands, warm feet. Oh, wouldn't it be lovely? Oh, so lovely, sit the dance of blooming lootly still. I would never budge till spring crept over the windowsill. Someone said, resting on my knee, warm and tender as he can. Thank you. 오늘 추억의 영화로 보내드린 42년 여름 중에서 앤디 윌리엄스의 The Summer Knows, 그 여름은 알고 있다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영화 My Fair Lady 중에서 Wouldn't It Be Lovely,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광장동의 박은진 학생이 제 동서인 태욱이의 생일 축하곡으로 띄운 곡이었는데요. 동서라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형님 동서하면서 지내는 친구라고 하셨네요.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때 한참 이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많이 불렀거든요. 뭐 누구는 내 아들이고 누구는 할아버지고 그러면서 어떤 가족적인 정을 더 느꼈던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러나 봐요. 제가 제일 기분 좋은 때가 어떤 때냐면요. 눈에 익은 글씨를 만났을 때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를 만난 것 같고요. 이런 애청자 여러분의 엽서를 보면 마치 그분이 옆자리에 앉아와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시네요. 서울 구로동의 강병영 학생, 와우산 기술계 고경혜 학생, 경주의 이옥순 씨, 대구 법물동의 최지향 학생, 서울 방배분동의 이응석 학생, 마포구 염리동의 강지연 씨, 서울 동대문구의 김정원 씨, 대구의 공경희 학생, 동대문구 답심리의 유승희 학생, 서울 송파구 잠실분동의 정우숙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 학동의 세영양.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다행령의 테마, 케니즈의 색소폰 연주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홍동식 프로듀서도 함께 인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세요.